남자의 만난 사람 간 건 몰라도 우연히 부딪히던 검은 그 눈길 어이해 내 가슴에 젖어 있는가 그날 밤 그 반짝 아 원망스럽소 원망스럽소 밤차에 만난다면 만나진다면 가슴에 태우던 지한 세월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련만 밤차 만날 길 없네 만날 길 없네